이쁘네 유난히 나는 네가 좋아 너무 많이 너와 마주하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 너 없는 세상을 왜 줄타기야 지금 내 기분 딱이 음악이야 약간 오글거려도 내 세상이야 나만 좀 됐지 누가 뭐래도 너는 분명 내 운명이란 말이야 나를 보고 걸어오는 이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너를 보고 완전 넋놓고 있는 내 모습은 마치 반쯤 정신 나간 상태 운명처럼 다가온 너 난 운명을 거스를 생각 따윈 없지 모든 게 계획처럼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사이에 절대 반전의 자리는 없지 햇살이 좋은 하늘을 고백해 첫 눈에 반했던 너를 기억해 내겐 운명처럼 나의 바람처럼 내 두 눈에 다가왔어 오늘 널 위해 예쁜 옷을 입고 세상 가장 예쁜 미소를 짓고서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지금 걸어갈게 Love you 오늘따라 햇살이 유난히 밝구나 설레는 내 맘을 못 감출 것만 같구나 가끔 네 얼굴을 가만 보면 자꾸만 감출 수 없던 미소에 네가 내 운명 맞구나 네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 이런 내 감정이 사랑인 걸까 이게 사랑이 아니라면 난 사랑에 관한 모든 걸 다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내게 느끼는 이 감정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 같아 막 떨리고 기분이 좋고 웃음만 계속 나오는 그런 바보 같은 이상한 상태 떠난다는 말은 하지마 내 옆에서 절대로 어디 가지마 누가 뭐래도 넌 내 마지막 우리가 갈 곳 바로 여기까지야 하나만 약속해줘 많은 힘든 일이 생겨도 때론 친구처럼 때론 연인처럼 항상 내 곁에 다가와줘 love you, love you.